유찬이의 일기 2016년 10월 4일 날씨 구름 제무 오브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브리는 하얀 공 인형이다. 2015년 크리스마스에 K마트에서 오브를 주고 샀다. 그래서 이름이 오브리다. 그리고 오브리 발바닥에는 2015년이라고 써있다. 이제 내가 학교에 가면 오브리가 혼자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엄마한테 발바닥에 2016년이라고 써있는 공인형을 사달라고 해야겠다. 유찬이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정체불명 강아지 글 린다 뉴베리 그림 조지 리퍼 등장인물 팀 왓낫 루이자와 엄마 할아버지와 제이크 프란 아주머니 팀은 제이크와 공원에서 크리켓을 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콜리종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미끄럼틀 밑에서 게임에 끼고 싶은지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팀이 제이크를 향해 공을 던지자 제이크는 한 번에 받아쳤어요. 공은 숲불 쪽으로 날아갔지요. 그 순간 강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공을 쫓아 힘차게 달렸어요. 그러고는 굴러가는 공을 입으로 덥석 물었지요. 야! 이리 가져와! 팀이 소리쳤어요. 강아지는 춤추듯 지그재그로 달려와 팀의 발밑에 공을 놓았어요. 강아지가 너보다 수비를 더 잘하는데? 제이크가 팀을 놀렸어요. 강아지는 팀이 다시 공을 던질 때까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제이크가 공을 방망이로 치자 쏜살같이 튀어나갔지요. 팀은 강아지가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강아지를 찾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벗어놓은 옷을 챙겨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길을 잃었나? 개목걸이도 없는데? 어떡하지? 제이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팀이 말했어요. 팀은 항상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강아지를 반길 거라고 확신했지요. 반짝이는 눈과 웃는 모양의 입을 가진 강아지.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강아지. 말동무가 되어줄 강아지. 바로 이런 강아지 말이에요. 하지만 팀은 엄마가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할아버지와 팀은 물론 엄마와 여동생 루이자도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루이자가 동물털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루이자의 단짝 친구 플로라는 강아지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때문에 루이자는 종종 숨을 헐떡이며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벌겋게 충혈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팀은 여동생을 재채기 소녀 루이자라고 불렀지요. 루이자에게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어요. 플로라의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플로라가 나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팀이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고 조르면 엄마는 금붕어로 만족하라고 말했어요. 속상한 일이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강아지는 팀과 제이크 사이를 오가며 신이 난 듯 장난을 쳤어요. 팀은 이제 이 강아지와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는 아마도 팀이 원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다정하고 충직한 친구. 털이 복슬복슬하고 따뜻한 친구. 언제든지 놀이와 탐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팀은 과연 이 강아지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할아버지와도 금세 친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테니스 공을 정원 한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공을 입에 물고 돌아왔죠. 강아지는 콧김을 내뿜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할아버지 얼굴을 계속 핥아댔어요. 똑똑한 녀석이구나. 마음에 꼭 드는 걸. 이 귀여운 완난 녀석.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때 밖으로 나온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팀, 한창 재밌게 노는데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그 강아지는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맞아, 그 강아지 때문에 또 재채기가 나올 거야. 루이자가 휴지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팀, 강아지를 경찰서에 맡기고 오렴. 주인이 찾고 있을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미야. 할아버지가 옆에서 운을 떼었어요. 엄마, 이 강아지는. 팀도 무언가 말하려 했죠. 안 된다. 당장 경찰서로 데려가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구나, 팀.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이름이라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완낫이요. 어디서 왔는지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완낫이라고 부르셨잖아요. 팀은 강아지를 향해 그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완낫! 완낫! 그러자 강아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을 보였어요. 팀, 이름이 있든 없든 그 강아지는 이 집에서 지낼 수 없어.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팀은 어쩔 수 없이 완낫의 목에 줄을 메고 길을 나섰어요. 완낫은 그걸 새로운 게임으로 생각했나 봐요. 길을 가며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팀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걸음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시무룩해져 있는 팀에게 말했어요. 팀, 어서 가자. 길 잃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아주어야지. 그러자 제이크가 덧붙였어요. 주인이 고맙다며 보답을 할지도 몰라요. 팀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팀은 강아지를 원했어요. 바로 이 완낫을 말이지요.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승합차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승합차 안에 탄 3명의 사람들과 5마리의 콜리존 강아지들이 일제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엄마! 우리 집 강아지예요! 여자아이가 외쳤어요.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잠시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저 실례합니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어요. 지금 데리고 계신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같은데요. 혹시 목걸이 없이 돌아다니는 걸 발견하셨나요?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다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데려갈게요. 아주머니는 승합차의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월모트, 이리 와! 여자아이가 완낫에게 외쳤어요. 하지만 완낫은 뒤로 물러나며 팀의 다리에 바짝 달라붙었어요. 이름이 월모트인가요? 우린 그동안 완낫이라 불렀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웃음을 지었어요. 자, 월모트, 빨리 타! 아주머니가 말하자 완낫은 폴짝 차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다른 강아지들이 반갑게 달려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완낫의 목에 메어 있던 끈을 풀어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었어요. 어제 저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월모트는 큰 소리를 아주 싫어하는데 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 총을 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지요. 저 강아지들이 모두 완낫의 가족인가요? 제이크가 다른 강아지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차 안에 있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여기는 아빠 개인 용맹한 브레이브 하트, 그 옆은 엄마 개인 미끄럼 대장 고스트, 이쪽은 월머트의 형인 척척 박사 윌리엄, 그리고 이쪽은 월머트의 누나인 얼음공주 세레나, 마지막으로 월머트의 여동생인 꽃의 요정 소피라고 한단다. 모두 완나가 꼭 닮은 강아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프란 아줌마야. 이 아이들은 댕과 얀이고 강아지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눈 아주머니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맸어요. 댄과 야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반대로 팀은 금세 풀이 죽었어요. 완낫은 달리는 차의 뒷좌석 창문에 붙어 팀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어요. 잘 가, 완낫. 팀은 무척 슬퍼졌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팀. 어차피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잖아. 그런데 무슨 강아지들 이름이 그렇게 복잡해? 월모트의 정식 이름은 뭘까? 제이크가 팀을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완낫! 이게 그 강아지의 진짜 이름이야. 팀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팀, 완낫에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할아버지는 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팀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완낫을 만나지 못하겠죠? 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다음 날 팀과 제이크가 공원에서 크리켓을 하고 있는데 완낫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완낫은 수풀에서 달려나와 공을 입에 문 채 껑충껑충 뛰었어요. 완낫! 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완낫은 팀이 지어준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달려와 팀의 발밑에 공을 가져다 놓고는 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마 근처에 프란 아주머니네 식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또 무언가에 놀라서 도망쳤을지도 모르고. 완낫을 바라보면서 제이크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보고 싶어서 혼자 왔을지도 몰라. 팀이 말했어요. 둘은 오후 내내 완낫과 함께 놀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자 제이크가 반바지에 허리띠를 풀어서 완낫의 목에 매주었어요. 이런,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네. 제이크가 완낫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는 강아지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만 빼면. 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팀과 제이크가 공허를 가로질러 가는데 승합차 한 대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제 만난 프란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오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리 와라, 월모트.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가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번에는 차 경적 소리 때문에 월모트가 깜짝 놀랐단다. 완낫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기른 강아지들 가운데 월모트가 가장 겁쟁이야. 도대체 용기란 건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니까. 하지만 공놀이는 굉장히 잘해요. 팀이 말했어요. 잠시 뒤 아주머니가 차를 몰고 떠났어요. 완낫은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창문에 붙어 두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잘 가, 완낫. 팀은 다시 슬퍼졌어요. 나도 항상 모든 일에 용감한 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팀이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넌 공룡이나 식인 악어는 무서워하지 않잖아. 제이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꾸했어요. 그런 건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예를 들어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무서워해. 물론 상어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상상 속에서라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 그래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 말은 완낫이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 아주 똑같다고 할 수 있지. 아무튼 완낫을 다시 보기는 힘들 거야. 내 생일이 2주밖에 안 남았구나. 생일 선물로 무얼 받고 싶니? 엄마가 물었어요. 강아지요! 팀은 얼른 대답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팀,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잖아. 루이자의 알레르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를 기를 수 없어. 루이자가 정말 개털 알레르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어제 개털을 잔뜩 묻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이자는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팀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오빠는 내 알레르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루이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도 코가 벌겋게 되거나 재채기를 멈출 수 없을 때까지 해봐. 그러면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테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팀은 밖으로 나갔어요. 발길이 저절로 공원 쪽으로 향했지요. 팀은 제이크와 함께 터벅터벅 힘없이 걸었어요. 이제 완낫 없이는 공놀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팀은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얼핏 완낫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종이봉지였어요. 또 몇 번이나 완낫을 본 것 같았지만 한 번은 연못에서 뒤뚱거림을 걸어 나오는 오리였고 또 한 번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다람쥐였지요. 팀과 제이크가 공놀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어요. 팀은 공원 입구에서 풀한 아주머니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옆엔 완낫이 앉아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에 완낫의 목줄이 쥐어져 있었어요. 두 소녀는 공원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완낫이 또 도망쳤나 봐! 제이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둘이 공원 입구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풀한 아주머니는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완낫을 할아버지 곁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말이에요. 팀은 할아버지 얼굴을 살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이 물었어요. 완낫은 팀을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반가워했어요. 불안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완낫을 키우라고 주셨단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팀은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완낫이 오늘 또 도망을 쳤다는구나. 이번에는 끼익 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에 놀라더래. 불안 아주머니는 완낫을 골칫덩어리라고 하더구나. 뛰어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이런 강아지는 처음이라면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다른 강아지들은 양을 돌보거나 공연을 하거나 하다못해 빠르기라도 한데 완낫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완낫이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도 완낫을 좋아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기르는 게 더 낫겠다 싶었다는구나. 완낫! 넌 이제 우리 강아지야! 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완낫을 안아주었어요. 불안 아주머니가 내게 이 녀석의 정식 이름을 가르쳐 주더구나. 용감한 떠돌이 월모트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용감하다는 말은 별로 안 맞지만 떠돌이는 그럴듯하네요. 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 강아지의 진짜 이름은 완낫이에요. 그때 제이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팀의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실걸요? 재채기 소녀 루이자는 어떡해요? 팀은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잘가 왔나 하고 말해야 할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도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어린 루이자가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게 놔둘 순 없어. 그렇다고 안낫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말이야. 좀 더 생각해보자꾸나.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야. 루이자를 위해 정원에 멋진 오두막을 지어주는 거예요. 팀은 머리를 짜냈어요. 아니면 루이자에게 잠수복을 입히고 산소탱크를 씌워주면 어떨까요? 제이크도 제안했죠. 글쎄, 그 생각은 별로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팀, 제이크는 플로라의 집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마침 루이자와 플로라가 현관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플로라의 고양이 키키는 울타리 기둥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완낫을 본 키키가 갑자기 등을 둥글게 말며 일어서더니 위협적인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길 반대편에서 배달부 아저씨가 화물차의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았어요. 그러자 완낫이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이 셌던지 목줄을 붙들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끌려갈 정도였지요. 할아버지는 완낫을 달래려 애썼어요. 고양이 키키도 재빠르게 현관문 앞에 있던 플로라에게 뛰어들었어요. 깜짝 놀란 플로라는 두 팔로 고양이를 껴안고 뒹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루이자는 눈이 휘둥그레져 숨을 들이켰어요. 키키는 플로라의 품에서 빠져나와 집 안으로 재빨리 사라졌어요. 연거푸 재채기를 해댄 루이자는 눈물이 고인 채 벌겋게 충혈된 눈을 깜빡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팀이 길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할아버지가 흥분한 완낫을 겨우 진정시켜서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팀은 어제 저녁 개털이 잔뜩 묻은 스웨터를 소파 위에 일부러 걸쳐놓았던 일을 떠올렸어요. 또 밤에 루이자의 베개에 개털을 몰래 묻혀놓았던 것도 떠올렸지요. 고양이 때문이야. 팀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제이크가 팀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고양이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루이자의 알레르기가 고양이 때문이라는 거야. 개 때문이 아니고. 루이자의 재채기 원인은 플로라의 개가 아니라 바로 고양이란 말이지.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엄마는 재채기 실험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팀의 간절한 설득 끝에 루이자는 완낫을 껴안아 보았어요. 루이자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완낫의 털에 닿았지요. 하지만 가렵기는커녕 재채기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완낫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팀이 애원하며 소리쳤어요. 제발요, 엄마. 글쎄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야. 비가 오는 날에도 매일 산책시켜야 하고 예방주사도 맞춰야 하고 배설물도 치워줘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어야 한단다. 물론 제가 다 할 거예요. 팀이 약속했어요. 짐이 학교에 있을 때는 내가 도와주마. 할아버지도 거들었지요. 좋아. 그럼 우리가 기르도록 하자. 엄마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허락했어요. 팀은 정원의 끝에서 끝까지 껑충껑충 뛰어다녔어요. 완낫도 신이 나서 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지요. 팀과 완낫이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 엄마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로는 무얼 받고 싶니, 팀? 팀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간절히 바랐던 선물을 방금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멋진 강아지 목걸이와 줄을 갖고 싶어요, 엄마. 팀이 말했어요. 목걸이에 매달에 완낫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놀랄 일이 생겨 또 도망칠지 모르니까 뒤편에 주소도 새겨주시고요. 목걸이는 여기 있는걸. 불안 아주머니가 내게 주고 갔단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팀에게 목걸이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 이름은 너무 길어. 곁에 있던 제이크가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바보 같고. 팀도 거들었지요. 맞아. 게다가 반만 진실이지. 제이크가 덧붙였어요. 팀이 목걸이를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자 완낫은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이 강아지는 이제 우리 집 강아지예요. 팀은 강아지를 꼭 껴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름은 완낫이고요.